함께 나의 갈망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날 사랑하듯 주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거울 갈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주시고 하늘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오늘 주님 마음 죄길 내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길 원합니다. 와주 동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리라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을 박수 알려줍시다. 어지 그리 줄게 Yeah.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며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이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오늘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내 삶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그 길을 따르겠사오니 주님, 주님만이 내 삶의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 주님 아주 좌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해 주님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영혼을 위해 영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품 안에 늘 머물며 전심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 Yeah. 믿는 분 예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7년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또 예배로 시작하는데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2011년 한 해 우리 힘과 우리 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으로 풀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됩니다. 아멘. 아멘. 2011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한 해 속에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올해 50이 돼서 5학년이 돼서 더 기대합니다. 여기서 지금 20살 된 청년들은 더 기대감이 많겠죠. 그죠? 네. 인생은 젊음이 아니라 주님과 어떻게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할 때나 한 해를 시작할 때에는 이 한 해 속에 또 제 목회 계획이나 또 저도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될지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올해 받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청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번 시험을 당하시는 그 본문 말씀인데 오늘 그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특징은 아주 참 보통 시험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시험 가운데 성령님의 이끌림, 성령께서 끌어가시고 또 마귀도 시험한 겁니다. 한 시험 가운데 성령님과 마귀가 동시에 개입한 겁니다. 물론 동시에 개입했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마귀가 원하는 목적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아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잘못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면 시험이 없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죄 지었나 봐, 봐봐. 너 문제가 있지 않니?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살아갈 때 시험이 난 너무 없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백발백중 이 사람은 마귀와 비싼 곳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곳이 없는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시험하러 갔더니 벌써 마귀처럼 행동해서 마귀가 시험받고는 그런 사람도 있죠. 뭐야, 쟤 마귀였어? 아니지? 쟤 우리 다른 종류 아니야? 뭐 저래? 뭐 이렇게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가요. 1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100%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 성령 충만하다, 100% 그렇다, 그렇지 힘듭니다. 힘들어요. 바울도 안 됐는데 뭘,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대부분 시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죄를 지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시험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족속이에요. 시험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저 사람은 시험해야 된다고 두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왜 한 해부터 또 시작하는데 시험부터 시작하느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세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님과 하나님과 같이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주님은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세요. 오늘 천국에 데려오라고? 그건 이제 나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시험이 없는 것은 천국이니까 이 땅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시험이 없게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죠? 주기도문도 이렇게 나가죠? 주기도문도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잖아요. 시험이 없게 하시고 아니에요. 시험은 오는 거예요. 무지하게 와요. 만 개가 와도 돼요. 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아니 들지만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시험 100번 보면 뭐예요? 다 만점 맞으면 그게 시험이에요? 자랑이지? 시험 앞두고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교수님이 뭐 숙제 내주고 레포트 내준다면 막 이렇게 아 막 하다 보면 그 일주일 연기해 주고 그때 네네네 할 때 꼭 전교 1등만 아니요? 우리가 저 범생 왕제에서 이러잖아요. 걔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걔는 다 준비됐으니까. 준비됐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갔는지 좀 우리가 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3절 읽어드릴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은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40일을 금지였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금지된 먹음을 채워라 이렇게 온 겁니다. 40일을 금지였으면 굉장히 허기질 거 아닙니까? 네 능력,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요 시험을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배고프니까 굶주림을 채워라, 약간 음식을 먹어라 하는 굶주림을 채우는 시험으로 보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주셨을 때 예수님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걸 몰랐을까요? 굶주셔서 비몽 사몽 중입니까? 40일 굶주셨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르고 한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원하는 시험의 의도를 예수님은 파악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40일 굶주셨으니까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요? 지금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말로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힘인가? 무엇이 근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것이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단순히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들어간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사용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본질과 근거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길래 간단한 대답 가운데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님이 신명기를 끌고 왔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돗대기 같이 되고 막 나가고 투투다투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나가는 사람은 가다 넘어져야 돼요. 이 모든 분위기를 칭찬을 망쳤으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 다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모세가 쓴 다섯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이 신명기는 언제 이 성경이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끝냈을 때, 그러니까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교훈을 모세가 써주고 있는 겁니다. 시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한 이유는 뭐냐면 시내산부터 말씀을 받은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어요. 열 하루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관을 택해서 40일을 정탐을 하죠. 40일을 정탐해서 이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열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열 하루 길인데 이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일을 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을 돌고 나서 40년을 돌고 나서 회고하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불순종을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40년을 산 근거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군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 능력, 힘을 의지하고 우리는 못 돌아간다. 우리의 힘은 맥두이다. 그들은 장대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불순종의 책임을 묻고 돌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40년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40년이. 지금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굶주리지 않느냐? 그럼 뭘 기다리니? 이거예요. 너의 능력을 사용하지. 너의 힘을 사용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힘을 사용해야지. 마귀는 어떤 근거를 갖고 살아가냐면 그 어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경험 쪽으로 뺏어오긴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40년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들은 뭘 의지했어요? 의지한 게 뭐예요? 그들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40년을 회고하고 보니까 그 40년 동안에 그럼 그들이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고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 불순종의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뭘 갖췄냐면 그들을 낮추시고 주의사 진짜 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갖춰준 사건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 신명기로 도대체 뭘 그렇게 갖추고 싶었는가.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또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가죠.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200만 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항상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 문제를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한 거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200만 명이 광야를 생각하면 안정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고단하게 만드셨냐? 예, 낮추시고 뭐라고 그래요?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낮추다는 말은 뭐냐면 억눌리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고난을 당하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억눌리며 고난을 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이들을 일부러 억눌렸고 고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믿음이라는 것은 낮추고 누르고 억눌리면 나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왜 필요하냐면 이 땅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어려운 그 생활 속에서 여기서 내가 죽지 않는다. 여기서 먹기 싫으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진짜 어떠한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너의 힘을 의지하는지, 너의 경험을 의지하는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나왔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경험은 애굽밖에 없으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낮추시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나예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를 왜 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부터 시작하는 건데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주신 게 만나였어요. 그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럼 내가 먹을 걸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하루에 한 오멜만 걷어. 그리고 하루에 다 먹어. 남기지 마.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두 배를 걷고 안식일은 나가지 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남겼다가 벌레가 썼고 그 다음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만나를 준 건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먹을 것이 없어 못 따라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서 못 따라가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만나를 걷어가야 되는데 이 만나는 40년의 불순종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먹이세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 가르쳐주냐면 뭘 거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능력으로 먹는 게 아니라 너희가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희도 알지 못하는 뭐예요? 만나란 하나님이 준비한 신령한 음식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을 200만 명에게 이걸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치냐면 사람이 뭐예요?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그대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사건을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그대로 끄집어오는 건 왜 끌어오지 않냐면 지금 마귀가 예수님과 시험 속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도 그 성전에서 뛰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너를 받쳐줄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율을 줄 것이다. 말은 방통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중심에 깊게 들어가면 뭐가 같냐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뛰어내라. 그가 받쳐줄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험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세 가지나 중심 맥락으로 가면 똑같은 게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라. 이거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2011년을 맞이했습니다. 2010년도에 기독교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했고 기독교인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말을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몰라! 우리를 공격해! 여러분 그거를 떠나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왔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한 시대 속에 이렇게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 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2011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이 민족 속에 또 이달의 젊은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흐르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제가 새해 시작이라 여기 서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 머리도 이발하겠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긴 것보다 짧은 사람이 더 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셨죠? 머리가 뭐 이만큼 긴 사람이야 이만큼이나 요만큼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한테 이만큼은 완전히 다른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1cm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여기서 1cm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여기서 1cm라는 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새해 출발이니까 오늘 내가 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오겠다고 오늘 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장을 갔는데 머리를 짰는데 거기가 내 목사인 거 아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이제 저를 단골이니까 안 믿는 데 가는 게 좋아요. 저는요. 또 가면 목사님 그러면 저 이러고 또 이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해야지. 성도가 아닐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목사님 목사님 아셨어요? 그래요. 뭘요? 그랬더니 S교회 그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죠? 이게 안 믿는 분이 너무 빨리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왔다가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 목사도 열받으면 사람이에요.